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함께 상고해 보는 남영균 목사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올해도 말씀으로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로마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 한 장 먼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운 곳에 빛이 오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오늘 4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진정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또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들의 감격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자,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몇 번 살펴보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구원 얻은 것이요. 구원 얻은 믿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함과 화평함을 회복해서 누리는 것이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을 온전히 사모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작 이 믿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즐거움으로 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과연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근심이나 걱정, 염려도 거기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근심, 거룩한 걱정, 거룩한 염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적 불렀던 찬양 중에 너는 왜 항상 웃니 이런 찬양이 있었죠.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참 신나게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렇게 찬양하며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도 물론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자체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솔직히 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의 시기를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인 것과 같이 환난 이후에 무엇인가 참 소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내며 또 결국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난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이라고 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귀중한 생활이 잘 이루어지면 참으로 온전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라는 소망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삼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소망 삼는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을 소망 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믿음의 아름다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귀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구절을 찾아보면은 야고보서 1장인데 거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시험과 시련과 인내 그리고 영생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기억하면서 수고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알고 날마다 성도들이 즐거워야 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들이 즐거워야 될 이유를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고요.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입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삶이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